서늘해진 바람이 내 볼에 닿을 때면 네 생각에 또 웃다가 좋았던 기억마저 잊혀질까봐 아직 이러고 살아. 어떻게 사는 건지 가끔 몹시 궁금해. 요즘엔 어떤 사람 만나는지 누군지 지나던 친구들은 그대로지. 커피 한 잔이면 3시간쯤 웃고 놀던 그때는 그 애들이 비웠는데 너를 자꾸 뺏기는 것 같아 너무 싫었는데 지금은 부럽고 네 곁을 지켜주니 고맙고 든든하고 그래. 누군가 사랑하는 거 한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거 두 번 다시 못하겠더라. 너 떠나고 모든 걸 다 비웠는데 가슴에 너 하나가 남더라. 혼자 걷는 거리는 왜 이렇게 넓은지 함께 걸을 때 꼴의 남자라고 언제나 찾길 쪽으로 내가 걸었어. 너를 지켜준다 영원히 지켜준단 거짓말을 했어. 아무리 애써봐도 너 있는 기억 속을 떠날 수가 없었어.